코리아 포커스 중앙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13일 북국방위원회는 극악무도한 박근혜 불망종들과 판가리 결산을 할 것이다 라는 중대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중대 보도는 박근혜 패당은 12일 김민석이라는 바보 같은 괴뢰 국방부 대변인을 공식 석상에 내세워 무인기 사건에 북소행설을 까발키고 공동조사를 다시 요구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정정당당한 주장에 대하여 그 무슨 적반하장격에 억지 주장이라고 걸고들며 시비질 해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대결 광풍으로 이 땅을 첨예한 전쟁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 또다시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을 묵과할 수 없는 극단의 도발로 비상사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괴뢰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북조평통 대변인은 12일 괴뢰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 멍텅구리가 주제넘게도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감히 모독하는 미친 소리를 제쳐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괴뢰 패당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저질러댔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를 제치기에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연일 저지르고 있는 괴뢰 역적 패당과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삿대질해댄 김민석 놈과 그 조종자들을 이제라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괴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9차 전국예술인 대회가 16일에서 17일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16일 서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참가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김제1비서는 문학예술 부문이 주저앉아 일떠서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문학예술 부문 지도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로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는 사상적 각오와 입장이 투철하지 못한 데 있다며 우리의 창작 지도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명과 본분은 주체적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하여 한몸 바쳐 투쟁함으로써 당과 인민이 바라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명작 폭포로 당의 성군 영도를 받들자 이것이 현식이 문학예술 부문에서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모란봉 악단 현송월 단장은 군복을 입고 발언대에서 토론했습니다. 북노동신문은 18일 논평 대중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를 게재했습니다. 논평은 박근혜 패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미국에 더욱 철저히 내맡기고 있으며 과거의 유신 파쇼 독재 체제를 부활시키면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깡그리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광주 인민 봉기가 일어나던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각계 진보 세력의 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중적인 반정부 항쟁에 총 걸기에 났을 때만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박근혜 패당의 반역적 악정을 짚으실 수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염원도 실현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극악한 살인마 박근혜 패당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김으로써 반역 정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노동신문은 13일 발생한 평양시 평천구역의 살림집 붕괴 사고에 대해 관계부문 책임 일꾼들이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표하고 평양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잘 받들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며 인민들 앞에 지은 이 죄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평창구역 당위원회 김영식 책임비서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 직접 목격하면서 가슴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며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숙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사고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어 밤을 지새우시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사고 현장에 나가 구조전투를 지휘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하여 전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1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주최로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수색과 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3천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사 대회가 열려 전국의 교사들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당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단원고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의 어머니들이 만든 엄마의 노란 손수건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집회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연세대 교수 131명을 필두로 경희대, 서울대, 덕성여대와 해외 학자 1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3일에는 43명의 교사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기만과 교만이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으로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14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글을 올린 교사 43명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 16일 전격 사퇴함으로써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시장 선거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었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오늘 단일화는 부산의 20년 일당 독재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시민의 뜻을 받들어 부산을 발전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오차 범위 내 약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날 통합진보당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가 무능정부 심판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시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이상범 후보와 정의당 조승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부산에 이어 울산에서도 야권 단일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13일 남코리아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클래퍼는 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북의 4차 핵시험 움직임을 포함한 북동향과 양국 간의 정보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 정보원과 청와대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국가안전보장국, 국방정보국, 국가정찰처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14일 청계산에서 발견된 야외 화장실 문짝을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무인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한 결과 부서진 문짝으로 결론났다. FRP 소재의 문짝이다라며 군이 추정하기에는 문짝이 아주 가벼워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건데 날다가 암벽 사이에 교묘한 각도의 자리를 잡았다. 그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데 사진 찍는 각도에서는 비행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서울 지하철 사고를 키워서 보도하라는 지시가 윗선에서 내려갔다며 실제 관련 뉴스가 확대 재생산돼 연일 톱뉴스로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가 발생한 2일부터 9일까지 KBS 1TV 9시 뉴스 목록을 공개하며 보도본부 국장, 주관급 이상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윗선 개입이 청와대냐는 질문에는 말을 흐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형태에 대해 노조는 KBS 뉴스가 보인 형태는 지하철 사고 관련 보도를 어떻게든 여권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려 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국제 브리핑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의회주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분리 독립 민병대 세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12일 독립을 선언함과 함께 러시아 연방에 편입을 요청했습니다. 또 루간스크주도 DE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루간스크주 민선주지사 발레리 볼로토프는 이날 집회에서 우리는 키예프 쿠데타 세력의 전횡과 유혈 독재, 파시즘,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의 길, 법치의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네츠크주와 르간스크주에서는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도네츠크주에서는 투표자의 89%, 르간스크주에서는 96.2%가 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표문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코리아 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홍해상에서 미군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 공급을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규례 제거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잉락 친나와 총리가 축출된 이후 태국 군부가 15일 처음으로 군 개입을 밝혔습니다. 태국 군부 실세인 브라이웃 짜노차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 시위대에 전한다며 폭력과 살상용 무기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지속되면 태국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군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친정부, 반정부 시위대 양측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속출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잉락 실각 이후 줄곧 관망만 해오던 군부가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군사령관은 소요사태나 전쟁 발생 때 특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도 총선에서 30년 만에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반미성향 나렌드라 모디가 차기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개표 결과 제1야당인 인도 국민당이 연방 하원 과반 272석을 훌쩍 뛰어넘은 282석을 차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단일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주 인도 미국 대사를 교체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던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인도 국민당의 승리를 축하하며 모디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힌두 무슬림 충돌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반미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가 향후 미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